사랑을 했다 모든 걸 주었다 순정을 모두 바쳤다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 보내야겠지만 너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보낼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추억이 너무도 많다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못 산다고 말하던 사람 보내야겠지만 너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